라마단이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6일 주조 이슬람교 협조기구 성원국들이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리영호 외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주조 이슬람교 협조기구 성원국들인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티나 특명정권 대사들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림시대리 대사들을 비롯한 해당 성원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허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